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 서위지 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 서위지 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서 하신 연설,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청년 대표 동지들, 나는 온 나라 전체 청년들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총진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열린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가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하면서 대회에 참가한 전체 청년 대표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나는 조국보위 처서와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전투장들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며 당의 청년 전위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가고 있는 전국의 청년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 인사를 보냅니다. 또한 대회에 참가한 해외동포 청년 대표단 성원들을 축하하며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제1조선 청년들을 비롯한 해외동포 청년들과 남조선 청년 학생들에게 따뜻한 동포의 적 인사를 보냅니다.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청년운동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을 불패의 전위대우로 강화발전시키는 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됩니다. 대회에서는 온 나라 전체 청년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을 반영하여 청년동맹의 명칭을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으로 명명할 때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습니다. 청년동맹의 명칭을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존함을 함께 모시어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으로 명명한 것은 우리의 청년동맹을 영원히 수령님과 장군님의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데서 드넓지 않는 기틀을 마련한 일대의 사변이며 청년동맹 조직들과 청년들의 더없는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란 청년동맹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투쟁 전통을 이어 당의 용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 완성해 나갈 청년전위들의 신념과 의지를 시위한 충정의 대회, 청년들을 사회주의 강국건설 대전위로 힘있게 불러일으킨 총진군 대회이며 주체의 청년운동의 승리적 전진과 청년동맹의 강화발전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역사적인 대회입니다. 대표 동지들, 주체의 청년운동 발전에서 분수령을 이루는 뜻깊은 대회장의 연단에 서거보니 청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훌륭히 키우시고 자랑 높은 청년 강국을 일도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담없는 고마움과 경모의 정이 가슴 뜨겁게 안겨옵니다. 청년동맹이 걸어온 70년의 역사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독창적인 청년중시 사상과 현명한 영도의 빛나는 승리의 역사이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받다는 조선 청년들의 여러 같은 충정과 애국 헌신이 수놓아온 역사입니다. 일찍이 항일혁명의 불길 속에서 청년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의 청년운동 사상을 제시하시고 청년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며 청년 사업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청년 중시로 선과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로 청년동맹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청년들을 백도의 혈통을 이어나가는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주체혁명위업 수행의 맹장들로 키워 청년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으시었습니다. 혁명영도의 전기간 청년 중시를 국사 중의 국사로 혁명의 전략적 노선으로 내세우고 현명하게 이끄시어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었으며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 강국을 일도 세우신 것은 우리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특출한 공적입니다. 참으로 조선 청년운동은 수령님들의 위대한 사상과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개척되고 발전하여 온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운동이며 우리의 청년 강국은 수령님들의 숭고한 믿음과 사랑 속에 일떠선 김일성, 김정일 청년 강국입니다. 주체의 청년운동이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자랑찬 연대들이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투쟁한 청년들의 고귀한 피와 땀, 영적 위훈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혁명의 1세대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손에 무장을 잡고 항일의 혈전마을인 눈보라 말기를 헤쳐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실현하였습니다. 가열처절하였던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움으로써 영웅조선의 전승신화를 창조하고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영일없게 수호하였습니다. 당과 수령의 부름에 충실한 청년들은 전후 어려운 시기에도 복국원솔에서 빛나는 노력적 위훈을 세웠으며 천리마를 타고 질풍같이 내달려 짧은 기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국가를 일도 세우는 영웅조선의 기적을 안아왔습니다. 사회주의의 운명을 판가름하던 반제반미 대결전에 준엄한 시기에 청년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 주체혁명의 명맥과 사회주의 조국을 결사수호하였으며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전환의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주체혁명의 새 시대에 우리의 청년들은 당의 믿음이면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는 신념과 패짱을 지니고 엄혹한 자연과의 격전 속에서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를 훌륭히 일도 세우는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함으로써 우리 당에 의하여 교양 육성된 새 세대 청년 조리들의 영웅적 기계를 남김없이 과시하였습니다. 백두 청춘들이 발휘한 백두산 영웅청년정신은 당중앙 결사옹의 정신, 당정책 결사관철의 혁명정신이며 오늘의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공격적인 혁명정신입니다. 세대를 이어오며 성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당과 수령, 조국을 견결히 옹호보이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떠밀어온 청년들의 영적 투쟁과 위훈은 우리 당의 역사와 주체의 청년강국 건설 사이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거창하고 보람찬 투쟁 속에서 청년들은 혁명적으로 교양되고 정신육체적으로 단련되었으며 당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세를 이룬 천하무적의 청년 대군으로 자라났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야말로 온 세상이 부러워하도록 높이 떠받들어주고 싶은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청년들이며 이런 믿어온 청년 대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조선노동당의 큰 복이고 조선의 자랑이며 바로 여기에 전원 높은 우리 국가의 강대성과 창창한 미래가 있습니다. 나는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귀중한 청춘 시절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협에 아낌없이 바친 전세대 청년들에게 경의를 드리며 오늘도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는 길에서 청춘의 위훈을 별처럼 새겨가고 있는 온 나라 전체 청년들에게 조선노동당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뜨거운 전투적 인사를 드립니다. 대표 동지들, 오늘 청년동맹 앞에는 주체혁명의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당제 7차 대비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당의 적후대, 익측부대로서의 위력을 힘있게 떨침으로써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 있습니다. 청년동맹의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전 동맹을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을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한다는 것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주체의 청년운동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년동맹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이것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른 우리 혁명과 청년운동 발전의 성숙된 요구이며 주체혁명 위협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청년동맹이 들고 나가야 할 전투적 기치입니다. 청년들은 주체혁명의 계승자들이며 청년동맹은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입니다. 당과 혁명의 전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은 청년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으며 우리 당이 제시한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강령을 실현하는 데서 청년동맹이 맡고 있는 임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찍이 혁명투쟁에서 당과 군대와 함께 청년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당이 강하고 군대가 강하고 청년동맹이 강하면 이 세상 두려울 것이 없다고 교시하시었습니다. 장군님께서 밝히신 당, 군, 청에 관한 사상을 구인하여 전당, 전군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와 함께 청년동맹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해 나아갈 때 우리 혁명대우의 위력은 천백배로 강화될 것입니다. 전당과 전군을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고 청년동맹을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진로이며 주체혁명이요 완성의 근본 담보로 됩니다. 청년동맹은 전동맹 김일성 김정일주의화의 기치 높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운동 사상과 영도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청년동맹 안에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청년동맹에서는 모든 동맹 일꾼들과 청년들이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기 위한 사업에 최대의 충정을 바쳐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운동 사상을 청년운동의 승리의 기치로 청년동맹 강화 발전의 근본 지침으로 들어지고 모든 사업을 수령님들의 사상과 영도 업적을 옹호고수하며 수령님들의 유훈을 결사관찰하기 위한 것으로 일관시켜 나가야 합니다. 청년동맹에서는 주체혁명위협 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당의 요일적 용도 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동맹 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 중앙의 요일적 결론에 따라 처리하며 당의 결정 지시가 청년동맹 중앙으로부터 하부 말단까지 제때에 전달 침투되고 즉시에 철저히 집행되도록 하는 강한 규율과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청년동맹은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지고 모든 청년들을 참다운 김일성, 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하겠습니다. 청년동맹은 사상교양 단체이며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은 청년동맹의 기본 임무입니다. 청년동맹 조직들이 행사나 경제실무 사업에 말려 돌아가면서 자기의 본신의 임무인 동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을 소홀히 하면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킬 수 없으며 청년 사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청년동맹이 무기력한 조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청년 교양의 정적 목표는 모든 청년들을 참다운 김일성 김정일주의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김일성 김정일주의자로 키우는 자양분은 우리 당의 혁명 사상과 백두의 혁명 정신입니다. 청년동맹에서는 모든 청년들에게 우리 당의 혁명사상인 주체사상과 백두의 혁명정신을 뼈속 깊이 심어주어 그들을 당의 위협에 충실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자력자강의 투사로 억세게 키우며 청년들이 살며 일하는 그 어디에서나 백두의 녹과 기상인 나래치게 하여야 합니다. 각급 청년동맹 조직들은 당이 제시한 5대 교양을 청년들을 김일성 김정일주의자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의 기본 내용으로 틀어지고 사상교양 사업의 모든 형식과 계기를 통하여 신속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청년동맹 조직들은 우리 수령님들의 위대성 교양에 큰 힘을 넣어 청년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 전위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청년들 속에서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과 신념 교양, 반제 계급 교양, 도덕 교양을 더욱 심화시켜 모든 청년들을 열렬한 조국애를 지닌 참된 애국자, 불굴의 혁명 신념과 투철한 반제 계급 의식을 지닌 열혈 투사, 계급 투쟁의 맹수로 높은 문화적 소양과 고상한 도덕 품성을 지닌 문용한 사회적 인간으로 키워야 합니다. 청년동맹 조직들에서는 학습회, 강연회를 비롯한 교양체계 운영을 실속있게 하고 그 실효를 최대한으로 높여 청년들이 있는 그 어디에서나 당의 목소리가 중단없이 울리게 하며 청년들이 늘 청실한 공기를 마시듯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을 체득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청년 맛이 나게, 참신하게 공세적으로 벌려나가야 합니다. 사상교양 사업을 건수나 채우는 식으로 하거나 반해박은 식으로 하는 편향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청년들의 특성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참신하고 패기 있게 전투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청년 대중의 신금을 울리고 청춘의 열정이 영소섬치게 하는 진실하고 실효가 큰 교양 방법들을 적극 탐구하고 활용해 나가야 합니다. 청년 동맹 조직들과 청년들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의 구상에 따라 조국 당위의 강대한 사회주의 국가, 북왕번영하는 인민의 낙원을 일떠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위협입니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앞장에서 돌격로를 열어나가는 것은 당의 전투적 후비대이며 우리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인 청년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모든 청년들은 당제 7차 대회가 제시한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우리 시대의 영웅 청년의 감높은 용의를 빛내어 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총돌격전에서 영웅 청년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자. 이것이 현식이 청년 동맹과 청년들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할 전투적 구호입니다. 청년들은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들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조국 수호전에서 결사대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은 선군혁명의 척후대, 조국보위전의 조력부대입니다. 모든 청년들은 우리 당의 종태중시 사상을 심장에 새기고 조국보위를 가장 신성한 의무로 최대의 애국으로 간직하여야 하며 사회주의 조국을 보위하기 위한 투쟁에 영약 떨쳐나서야 합니다. 있는 군대와 있는 내무군 안의 청년들은 우리 혁명의 제일 생명선인 반제 군사전선을 지켜선 전초병답게 혁명의 무기 계급의 무기를 억세게 틀어잡고 조국의 방선과 사회주의 제도를 금성철벽으로 지키며 반드시 한 번은 붙어서 끝장을 보아야 할 우리 인민의 백년 숙적인 미제와의 반가리 결사전에서 새로운 전승 신화를 창조하여야 합니다. 청년 학생들은 누구나 다 열렬한 애국심과 견결한 조국 수호 정신을 지니고 군사훈련에 성실히 참가하며 일단 유사시에는 총을 들고 전민항전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 원수들의 침략과 파괴함의 측정으로부터 사랑하는 조국과 자기 고향, 자기 일터를 튼튼히 지켜야 합니다. 사회주의 수호전은 적들과의 군사적 대결인 동시에 사상과 정신의 대결입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새 세대 청년들을 관역으로 삼고 그들을 부패에 타락시켜 우리의 사회주의를 안으로부터 변질화해 시켜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은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에 사상정신력의 강자, 혁명적 신념의 강자로 강경하게 맞서 우리 내부의 이색적인 사상문화와 변태적인 생활양식이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 조직들은 청년들 속에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강도 높이 벌려 우리식 사회주의의 화원에 도달하는 온갖 비사회주의적이며 이색적인 독초의 싹들을 맹아시기에 뿌리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눈부시게 비약하는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청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세월을 주름잡는 말리마속도 창조의 격전장들은 피끓는 청춘들의 활무대입니다. 청년들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자강력 제일주의 기체를 높이 추켜들고 과감한 공격정신과 청춘의 기백으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서 집단적 경쟁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며 자기 앞에 맡겨진 있는 경제 기백을 매일, 매달, 매 분기마다 넘쳐 수행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 조직들은 실천 속에서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선군 청년 횃불상 쟁취 운동, 청년 돌격대 운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가야 합니다.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운동과 경험 교환 운동을 힘있게 벌리고 위훈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켜올려 청년들이 일하는 모든 것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 온 나라가 청년판으로 흥성거리게 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의의있는 중요 대상 건설을 맡아 훌륭히 해제김으로써 청년 돌격대의 위력을 높이 떨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중앙은 앞으로 있는 군대 건설부대와 함께 청년 돌격대를 앞장에 내세워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청년들은 당이 부르는 사회주의 대건설 전투장들에서 단숨에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세와 담력으로 이 땅 위에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기념비적 장점물들을 더 많이 일더세워야 합니다. 당의 부름에 화답하여 나선 청년들이 청년건설부대의 위력을 높이 떨치며 기세충천하여 나아갈수록 온 나라가 들끓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위업은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청년들은 과학기술 강국건설에서 선구자, 개척자가 되어야 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국력 경쟁은 과학기술 경쟁이며 부강조국의 미래는 새것에 민감하고 창조적 지혜와 열정이 용솟음치는 청년들이 어떻게 분발하여 나서는가 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청년들은 과학기술 강국건설을 위한 두뇌전 기술전의 전열에서 청춘 시절의 하루하루를 값높은 창조와 위훈으로 빛내어 나감으로써 강성부흥하는 조국의 미래를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청년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누른 세계를 굽어보면서 우리나라를 하루빨리 과학기술 강국의 지위에 올려 세우기 위한 최첨단 돌파전에 창조적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야 합니다. 청년들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실현에 앞장서며 창의고안과 기술혁신의 능수가 되어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원료, 연료와 설비를 국산화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학생 청년들은 순간도 손에서 책을 놓지 말고 열심히 배우고 지식을 연마하여 첨단 과학기술로 조국의 부강번영이 이바지할 수 있게 자신을 튼튼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사회주의 문명의 창조자, 문명강국 건설의 선봉대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은 문화예술, 체육을 비롯한 사회주의 문화의 모든 분야를 전면적으로 개화 발전시켜 우리나라를 하루빨리 사회주의 문명강국으로 일떠세우는 데서 핵심적, 선봉적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모든 청년들은 우리의 문화가 제일이고 우리식 생활양식이 제일이라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 세대들이 이룩하여 놓은 모든 정신적, 물질적 유산들을 귀중히 여기며 우리식 사회주의 문화를 더욱 빛내어 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총진군이 힘있게 벌어지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청년들이 살며 일하는 모든 것에서 영웅 청년 문화가 활짝 꽃피나고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 속에서 도덕기강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혁명 선배를 존대하고 스승과 윗사람을 존경하며 집단의 단합과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고 사회 공중도덕과 생활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대중체육, 국방체육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건장하고 튼튼한 체력으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이바지하며 온 나라를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리는 데서 앞장서야 합니다. 청년들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세계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지속되어온 민족 분열의 고통을 끝장내고 이 땅 위에 전원 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는 민족 대업의 앞장에는 마땅히 민족의 아들 딸이고 조국의 미래인 청년들이 서야 합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 청년들은 민족 자주의 기치,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통일애국의 길에서 뜻과 마음을 합치고 연대 연합하여 투쟁함으로써 미제와 반통일 세력의 방해 책동을 짚으시고 조국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청년동맹과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여 주신 조국 통일 3대 헌장과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 14선언을 조국 통일의 대강으로 높이 들고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에 서야 하며 반미 자주화와 조국 통일을 위한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투쟁과 해외 동포 청년들의 애국 투쟁을 적극 지지선언하여야 합니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민족의 머리 위에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미국과 그 추종자들의 침략전쟁 도발 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역사적인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제1조선 청년들을 비롯한 해외동포 청년들은 전업 높은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사회주의 조국의 용성번영을 위한 애국위업에 특색있게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조선 청년운동은 세계 청년운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앞에는 반제 자주의 기치 높이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진보적 청년들과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여 진정한 국제적 정의와 세계 자주화 위협 실현에 이바지하여야 할 중요한 임무가 나서고 있습니다. 청년동맹은 우리 당의 대외정책 리념과 원칙을 구현하여 세계 진보적 청년들과의 반제의 연대성,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고 세계 청년운동의 강화 발전에 적극 기여하여야 합니다. 자주와 정의를 위한 청년들의 투쟁에서 본보기가 되고 선봉대가 되어 힘차게 나아감으로써 주체의 청년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야 합니다. 청년동맹이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운동의 최전 성기를 펼쳐나가기 위하여서는 동맹조직들을 강화하고 그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은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주체혁명위협의 계승자로 키우는 정치조직이며 청년운동의 직접적 담당자입니다. 청년동맹 조직들이 강하고 그 전투적 위력이 높이 발휘될 때에만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청년운동을 활력있게 전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청년동맹에서는 동맹조직 강화의 된바람을 일으켜 각급 동맹조직들을 조직성과 조율성, 단결력과 전투력이 강한 조직으로 정의화된 청년대우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청년동맹 조직 안에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규율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청년동맹에서는 각급 청년동맹 조직들이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동맹조직의 결정과 지시를 철저히 집행하고 제때에 보고하며 상급 동맹 조직들이 아래 동맹 조직들의 활동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여해 장악하고 대책하는 정의한 사업 체계와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청년 동맹 중앙으로부터 초급 조직에 이르기까지 전 동맹 안의 모든 사업을 당의 방침과 동맹 규약상 규범의 요구대로 진행해 나가는 엄격한 규율을 세워야 합니다. 청년동맹 조직을 강화하는 데서 기본 고리는 청년동맹의 기층조직이며 기본 전투단위인 동맹 초급 조직들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청년동맹 각급위원회들에서는 초급 조직들의 정상적으로 내려가 초급 일꾼들의 수준과 활동 능력을 높여주고 책임적으로 도와주어 그들이 동맹원들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년동맹의 말단 지도 단위인 시군 청년동맹이 초급 조직들의 사업을 옳게 장악 지도하고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청년동맹 조직들은 동맹원들 속에서 조직 생활을 강화하여 조직 생활 과정이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단련시키는 청년혁명학교 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 조직생활은 청년들이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원으로서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빛내어 나가는 보람있고 감높은 정치생활입니다. 청년동맹 조직들은 동맹원들 속에서 혁명적인 조직생활 기풍을 세워 모든 동맹원들이 청년동맹 조직을 자기의 정치적 생명의 모체로 귀중히 여기고 동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맹조직 생활을 정기화하고 조직 규율을 강하게 세워 청년들 속에서 동맹조직 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지 않거나 조직 생활에서 유리되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맹조직 생활을 혁명과합 수행과 밀착시켜 조직 생활의 결과가 혁명과합 수행에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은 청년동맹의 교대자인 소년단 조직을 강화하고 소년단원들을 잘 교양하는 데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앞날의 이 나라를 떠받들고 나아갈 기둥감들이며 소년단을 강화하는 것은 청년동맹에 맡겨진 중요한 임무입니다. 지금 적들은 우리 혁명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고 있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각급 청년동맹위원회들에서는 소년단 사업에 대한 지도를 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소년단원들에 대한 교양에서 학교 교양과 가정 교양, 사회 교양이 밀접히 결합되도록 하여 모든 소년단원들과 소년단 조직들을 우리 당의 참된 소년근위대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청년동맹 일꾼 대열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청년동맹 사업이 당의 의도에 맞게 올바로 진행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청년 사업의 주인인 청년동맹 일꾼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청년동맹 일꾼들이 청년들을 당을 따라 언제나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기관차가 되고 능숙한 정치활동가가 될 때 500만 청년대오는 단 하나의 불발탄도 없는 강철의 전위대오로 강화되게 될 것입니다. 청년동맹에서는 동맹일꾼들의 세대교체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현실에 맞게 정치사상적으로 견실하고 실천투쟁 속에서 단련된 핵심 청년들로 동맹일꾼 대열을 제때에 보충하고 갱신해 나가야 합니다. 청년동맹에서는 동맹일꾼 후비 양성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모든 청년동맹 일꾼들은 김일성, 김종일주의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는 데서 청년동맹 일꾼이 임무를 잘 알고 훌륭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 일꾼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우리 당의 청년중시 사상과 노선의 열렬한 옹호자, 적극적인 선전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동맹 일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우리 당의 청년중시 사상과 노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청년 사업을 철저히 수령님들의 교시와 당의 사상에 입각하여 진행해 나가며 당의 청년 사업 방침을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 일꾼은 동맹 사업 발전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헌신의 투사, 비상한 정열과 완강한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동맹 일꾼들은 언제나 동맹사업 발전을 위하여 사색하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며 왕성한 투지와 진취적인 일본세로 사업을 참신하게 혁신적으로 조직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청년동맹 일꾼들은 모든 일을 청춘의 심장이 높디게 동이 크게 작전하며 일단 시작한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해낸다는 드센 배짱과 투지로 완강하게 내밀어 기어이 결실을 보아야 합니다. 청년동맹 일꾼은 대오의 앞장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투쟁의 기수가 되고 모든 면에서 동맹원들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동맹 일꾼들은 들끓는 전투장에 몸을 담그고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며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적 모범으로 동맹원들을 투쟁과 위훈회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청년동맹 일꾼들은 혁명과 압수행과 조직생활에서 동맹원들의 본도기가 되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소박하고 겸손하며 청렴결백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 일꾼은 동맹원들을 친혈육처럼 사랑하고 보살펴주며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동맹원들의 친근한 맏형 맏누이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동맹 일꾼들은 뜨거운 동지애를 지니고 동맹원들의 정치적 생명을 책임지고 보호해주며 동맹원들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청년동맹 일꾼들은 동맹원들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여야 하며 한 명의 뒤떨어진 청년도 없이 모두가 당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도록 보살피고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청년동맹 일꾼은 아는 것이 많고 높은 조직력과 활동력, 풍부한 문화적 소양을 지닌 팔방미인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동맹 일꾼들은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여 여러 면에서 박식하고 청년동맹 사업 실무에 정통하여야 하며 동맹원들을 교양하고 발동하는 방법과 묘수를 체득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 일꾼들은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며 선동연설도 잘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더욱 개선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들과의 사업은 당 사업의 한 부분이며 청년동맹 사업을 적극 도와주고 잘 이끌어주는 것은 당 조직들과 당일꾼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임무입니다. 당 조직들과 당일꾼들은 청년 사업을 중시하는 당중앙의 의도를 깊이 새기고 자기 지역, 자기 단위의 청년동맹 사업이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올바로 진행되도록 정책적 지도, 정치적 지도를 심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당 조직들과 당일꾼들은 청년들에 대한 교양에 품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다시마 어머니의 심정으로 청년들을 사랑하고 차별 없이 대해주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히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청년동맹 일꾼들과의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당 조직들과 당 일꾼들은 청년동맹 일꾼들을 책임적으로 교양하고 그들이 청년 사업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사업 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모범적인 청년 일꾼들을 당에 받아들이고 당 일꾼으로도 우선적으로 등용하여 모든 청년 동맹 일꾼들이 높은 용의와 긍지감을 가지고 동맹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나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당적으로 청년동맹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의 본보기 단위, 전형 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벌려 청년들을 사랑하고 청년동맹 사업을 적극도 밀어주는 것이 조선노동당의 당풍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온 나라의 청년 중시, 청년 사랑의 기풍이 자람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청소년들과의 사업은 우리 당과 국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차대한 사업이며 청소년들을 키우는 것은 전 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입니다. 당 일꾼들은 물론 사회의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누구나 청소년들의 교양자가 되고 학부형이 되어 그들을 옳게 교양하며 청소년 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적극 도와주어 우리의 새세대들이 전 국가적, 전 사회적인 지도와 방조 속에서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자라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표 동지들, 우리 당 중앙이 가리키는 조선혁명의 친노 따라 폭풍쳐 나아가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과 청년들 앞에는 광활한 미래가 펼쳐져 있으며 조선청년운동의 전도는 끝없이 양양합니다. 모두 다 주체의 사회주의 협의 완성을 위하여 청년동맹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를 위하여 청년강국의 휘황한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싸워 나갑시다. 슬기롭고 영용하고 믿어온 500만 청년 전위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지금까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서 하신 연설,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자를 보내드렸습니다.